8월 11일 목요일.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로 주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조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자원한 갈렙은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거인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힘든 싸움을 지체 없이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갈렙은 아낙 자손의 새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헤브론에서 쫓아내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는 아낙 자손을 진멸했음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넘어설 수 없이 크게만 보이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드빌을 정복한 온니엘.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난공불락의 드빌까지 공격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하며 젊은이들의 분발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온니엘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 드빌을 취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고 여호수아 이후에 초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와 공유하며 충성스러운 다음 주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영적 지경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였던 물고기 두 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짝이 꽂히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묵상 에세이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는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여주인공 타냐와 장군이 대화하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타냐가 말하기 싫다는 태도로 말합니다. 혁명 중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니?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타냐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사이로 달아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결국 딸의 손을 놓고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사방이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기철의 빵집에 오신 예수님. 한절 묵상. 전쟁의 승리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갈렙의 제안에 온니엘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온니엘은 앞으로 올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집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결단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축복으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갈렙처럼 제2익이나 욕심 대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한계마저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